그렇게 빠르게 가르러. 아니, 아니, 쓰고지. 아루카, 아루카. 아니, 아두하드, 아두하드. 아니, 아따, 아루카, 아따. 아따. 아니, 쓰고지. 마카리카. 마카리카. 하여키니. 우야야, 거실에 숨었을 수 있는 겁니다. 아유, 패디야, 패디야, 거실에 숨을 수 있는 겁니다.